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,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의 상세한 요지를 최근 민주공고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통신은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